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화요일 음악 카페 첫 곡이었습니다. 원 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거.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미용을 한다든가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자신을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사실 그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누가 아 멋지다, 잘생겼다, 이쁘다. 근데 사실 아름답다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아마 아름답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뭐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마더 테라사, 뭐 슈바이처 이런 분들을 평가할 때 아름답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거의 말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의미는 이분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고 헌신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줬던 그 모습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마음도 되게 아름답게 변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볼 때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게 나타나는 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닐까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거의 다 똑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표현하는 방법이나 말은 틀릴 수 있겠지만 아름답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서 자라면서도 또 그런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또 그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보여지는 게 아닐까요? 흔히 말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콩깍지와 씌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기호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듯이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누군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이제 영어에서 꺼내서 많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 부를 때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서로 허니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허니는 딱 듣기만 해도 되게 달달한 느낌. 뭔가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인데요. 뮤지컬 맘마미아를 영화로 옮겨와서 대히트를 쳤던 그 맘마미아에서도 삽입곡으로 있었죠. 허니 허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Honey, honey, how he thrills me. Uh-huh. Honey, honey. Honey, honey, nearly kills me. Uh-huh. Honey, honey. I've heard about him before. I wanted to know some more. And now I know what they mean. He's a love machine. Oh, he makes me dizzy. Honey, honey, let me feel it. Uh-huh. Honey, honey. Honey, honey, don't conceal it. Uh-huh. Honey, honey. The way that you kiss goodnight. The way that you kiss me goodnight. The way that you hold me tight. Today부터 제니님께서 출장하셔가지고 임시로 음악 카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인장이 바뀐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임시로 지금 맡고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면 제님께 돌아오시니까 또 같이 없는 동안에도 나눌 수 있는 사연 이런 게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SPM 남편별 성교방송의 우리 음악카페는 여러분 교민들, 뉴질랜드 교민들에게 힐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남태평양 지역에 또 재밌고 또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저희 웹사이트 www.spmtv.kr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청취자 게시판이나 또는 사연 편지함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노래 신청뿐만 아니라 어떤 같이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또 축하 메시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함께 또 기뻐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니님께서도 지금 출장 중에서도 음악을 다시 듣기로 또 듣고 계시고 또 저희 방송은 실시간으로도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든 청취가 가능하니까요. 들으시면서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맘마미아 영화의 주 무대가 됐던 것은 그리스의 섬이었죠. 참 아름답고 한가로웠던 섬에 이제 과거의 이제 추억들이 이제 모이면서 그 과거에 죽어있던 추억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월이 지나면서도 살아있었던 기억들이 돼서 정말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노래와 함께 펼쳐진 하나의 무대였는데요. 그 배경에 있던 그리스 섬, 전 사실 그리스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스를 방문을 하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장소를 꿈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한 다섯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영화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또 보고 가족과도 친구와도 직장 동료와도 정말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아무래도 그 음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맘마미아라는 영화에서는 많은 음악들이 나오고 지난번 음악카페 시간에서도 맘마미아 관련해가지고 OST를 소개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이거와는 다르지만 그리스라는 뮤지컬 그리스라는 뮤지컬에서 Summer Light라는 노래로 그 공연을 했었는데 그 참 원래 있는 원곡을 약간은 바꿔서 이제 한국 버전으로 했는데 뮤지컬 버전으로 이게 들으면 또 이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남녀 주인공이 서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대화를 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순수? 야, 알았어, 얘기해줄게. 정말로 듣고 싶어? 진짜로 듣고 싶다. 야, 그래. Summer loving 해질녘에 Summer loving 황홀하게 난 만났지 화끈한 그녀 난 만났지 달콤한 그애 Summer days 그 짧은 만남 지난 summer night Well I well I well I Tell me more tell me more 어디까지 갔냐 Tell me more tell me more 그 남자 돈 많아? 세찬 파도가 밀려왔지 하얀 파도가 감싸졌지 그녀를 내가 구해줬지 지난 summer night Willa Willa Willa Tell me more Tell me more 너 내 뿅 간 거야? Tell me more Tell me more 너 사랑 찾지 Tell me 앞에 놓았지. 해는 지고 슬픈 그 밤 뜨거운 열정의 키스 SPM 라디오 방송은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www.spmtv.을 치시면 게시판을 통해서도 또 이메일 통해서도 또 다시 듣기나 또 실시간 듣기를 통해서도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보내드리는데요. 엔진 오일 전문 회사 슈퍼큐에서 엔진 오일 교환권, 그리고 그랜필드에 있는 앨리스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그 다음에 남성 패션 의류 전문점에서 쿤에서 남성 의류와 또 이제 패션 아이템, 그리고 아동 문구류와 자파 보따리에서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또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저희 방송에 이렇게 경품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 사실 사람이 뭐 물건, 경품, 상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고 받은, 오고 가는 그런 정을 통해서도 또 함께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송이라는 게 뉴질랜드에 시작을 하면서 많은 또 방송 매체도 있고 언론 매체도 있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상당히 그 큰 규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나누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약하지만 저희 SP 방송이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시티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신청곡인데요. 어제 꿈속에서 우주를 헤매다가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왠지 기분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박정현 씨의 꿈에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박정현의 꿈에.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않아요. 지친 사랑은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아이디 호랑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또 있는데요. 세상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이럴 때 노래 한 곡 제니 씨한테 부탁을 합니다. 라고 신나는 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니님이 안 계시지만 제 마음대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게 세상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사실 이런 경우 많을 것 같거든요. 되게 자신만만할 때도 있고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보면 뭐 물론 항상 잘 되는 분도 계실지 아니요 항상 잘 되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인물들도 한 번에 잘 된 분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분명히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성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진원 씨가 부른 살다 보면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원래 화요일 하면 음악카페 그 세계로 또 세계의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은 있었는데, 화음이 제니님께서 부재 중이시라 일단 코너는 생략을 하고 이제 사연과 또 이야기로 음악으로 채워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친구들이 아직도 엘사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엘사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 중에서 이 노래 한번 따라하지 않은, 심지어는 노래뿐만 아니라 율동도 춤도 액션도 따라갈 하죠. 그래서 정말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참 웃음을 줬던 그런 노래인데요. 한국의 효린 씨가 불러서 더 화제가 됐던 Let It Go. 살아보다 보면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본인이 아니게 이렇게 좀 오해받거나 정말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차라리 나 혼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 이럴 때 정말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노래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용기를 다시 얻고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어떤 바라보는 인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어떤 길을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응원하는 듯한 노래입니다. 효린이 불렀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더 이상 참지 않아. Let it go. Let it go. 나는 이제 떠날래. 오늘 밤 내린 하얀 눈은 온 세상을 뒤덮고 외로움 한가운데 나 홀로 남겨졌네. 내 안에 부는 바람 거친 폭풍 되고 정말 힘든 맘 하늘이 날겠지. 맘 열지 마, 보여주지 마. 너를 감춰 숨겨둬야 해. 그 아무도 내 모습을 알지 못하게. Let it go. 없어 거리를 두고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여 나를 두렵게 했던 걸 이제 겁나지 않아 차가운 공기들 속에 의지는 강해져 내가 뒀던 세상 향해 이제 소리칠 거야 Let it go Let it go 더 이상 참지 않아 Let it go Let it go 나는 이제 떠날래 난 이곳에 서 있을 거야 Let it go Let it go 외로움 따윈 상관없어 그동안 내 삶은 어둠에 갇혔었지 이제는 달라 어제의 내가 아니야 나를 찾지 마 Let it go Let it go 더 이상 참지 않아 Let it go Let it go 나는 이제 떠날래 난 이곳에 여기 이곳에 Let it go Let it go 그 누구도 날 막지 못해 겨울에도 이 노래가 또 많이 생각이 나요. 또 시간이 변해도 동화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언제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정말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항상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물론 각색되고 다양하게 코믹한 상황이 벌어지고 다양한 이야기로 씌워지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꿈에 대한 여정과 사랑 그런 걸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 사실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거 어쩌면 그런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도 그렇고 출세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또 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도 삽입했던 곡인데 최고 행운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어요. 나에게 최고 행운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단순히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자라서 그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아버지가 된 또 부모가 된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이 내가 만난 최고의 행운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반려자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의 삽입곡이었죠. 최고의 행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웃던 나를 안아줘 babe 오늘을 기다렸죠 그때 달콤한 나를 봐요 그대 yeah. 지켜줄게요 babe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 곁에 설레던 이 마음도 그대 내 사랑이죠 babe 이런 게 사랑인 걸 알죠 그대가 있어 행복하죠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운명이죠 피할 수도 없죠 Every day I'm so lucky 숨겨왔던 내 맘을 저희 SPM 라디오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홈페이지 www.spmtv.kr로 접속을 하시면 청취자 게시판 또는 사연 편지함에 글을 남겨주시면 신청곡과 함께 다양한 선물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글을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친구들을 또 아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가 뉴질랜드라는 곳이 정말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도 바로 옆에 이제 호주는 더 크죠. 훨씬 노신. 하지만 그 호주보다 더 큰 게 이 남태평양 지역입니다. 많은 섬들이 있고요. 여기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또 여기서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여기서 자신들의 어떤 꿈 그런 이민생활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그 조언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참 인기가 많았던 배우자 가수였죠. 임창정 씨. 임창정 씨 노래 영어뿐만 아니라 노래에서도 정말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명곡이라고 불리는 곡도 많고요. 근데 되게 2013년에 만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문을 여시오라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들어도 사실 2016년에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분 되게 오래된 데뷔한 지 오래된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되게 다양한 시도라든지 영화에서도 연기적인 어떤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었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창정이 부른 문을 여시오.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앉아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걸.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제 좀 발걸음 어서 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음악 카페 하율이었습니다. 벌써 마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음악을 듣다 보니까 또 제님님이 더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청취자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비칠 수 있는 달빛과 별빛 같은 청취자 여러분, 화요일 사실 일과에 이제 지쳐서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내일이면 벌써 수요일입니다.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또 주말이 오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좀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음악카페였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시크릿의 달빛 별빛 반대는 별빛 달빛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